히브리어 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히브리어 탐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장막에 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면서 성경을 계산해보면 무려 15년간 한 장막 안에서 신앙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히브리어 탐, 완벽한, 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장막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이 공개하고 있어요.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서 15년간 신앙 전수를 했다. 그 얘기. 한마디로 야곱은요, 밖에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받기 바빠요. 틈만 나면 아브라함이, 산자의 믿음. 이삭이,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느냐. 목숨 걸고 순종했다. 수많은 자신의 그 체험을 반대로 신앙의 야다. 신앙적 체험을 전수했던 곳이 장막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야곱은 한마디로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누가? 에서는 열심히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 돌아다닐 시간에 장막 안에서 교회가 됐던 집이 됐던 구속사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신앙 전수, 히브리어 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밖에 나돌아다녀봤자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해봤자 실증 나잖아요. 그죠? 말씀 상고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막 안에 있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이유,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심히 곤비할 정도로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이유죠. 밖을 돌아다니되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심신이 피곤하고 굶주릴 정도로 세상 말로 싸돌아다닌 거예요. 누가? 에서가 심히 곤비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웃을 입장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3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부어라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죠? 예? 내가 육신이 끊어질 때까지 논 거예요. 한마디로. 예? 얼마나 밖으로 나돌아다녔으면 배고파 죽을 지경까지 되었냐 이거예요. 이 순간까지 가면요, 이제 뭐밖에 안 보여요? 양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내가 기진맥진 밥도 안 먹고 놀면요, 이제 말씀 저리 가라, 기도 저리 가라, 예배 저리 가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불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음식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까지 갔다. 세 번째,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결정적인 이유죠. 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의 결과예요.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힘에 지날 정도로 세상과 친해져서 놀게 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신앙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이죠.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 팔고서도 아무런 자책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냥 갔다 그랬죠.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바로 보십니까? 세상에 나돌아다니면서 힘에 빠져 지나며 놀게 되면 세상과 친해지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그것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이게 가장 무서운 말세의 적이다. 세상에 빠지면 우리도 이 첫 번째 세상에 익숙해지다가 세상에 친해져서 침이 곤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겨 빼앗기게 된다. 바로 우리의 타락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장자의 축복까지 얻은 야곱을 살펴봅니다. 에서는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게 되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야곱을 살펴봅니다. 자, 아버지 이삭 앞에 장자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브가가 알았고 야곱에게 지시하죠. 야, 아버지를 속이자 그랬어요. 너는 지금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기는 어려워요. 에서는 속여서 명분을 얻었는데 이제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면 누굴 속여야 돼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 돼요. 이삭을 속여야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는 이삭 때문이에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처음 쌍태가 나올 때부터 야곱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있다 이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쉽게 장자의 명분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말년까지 깨닫지 못하자 이삭을 속여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 순간 만약에 이삭 야곱이 자신을 에서로 속이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야곱이지? 그 발각되는 순간 야곱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순간에는 발각되면은 안 돼요. 나중에는 이삭이 깨달았지만 중간에 발각되면 그건 바로 저주예요. 예. 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걸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자가 리브가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마지막 때도 신령한 리브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교회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야곱과 같은 자들이 장자권을 회복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세 교회의 사명이 이 리브가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몇 구절 말씀드립니다. 자,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다. 바로 어머니, 어머니의 개념을 교회에 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 숫자 4가 붙어 있죠. 바로 난하주를 보면 바로 헬라어로 혹 여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자가. 교회를 가리켜 여자, 아까는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2장 6절도 말세 교회를 가리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 여자는 말세 교회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 바로 숨어 지낼 말세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어머니요 여자인 리브가는 바로 말세 교회의 상징물이다. 다시 말해 리브가에게 내린 축복이 있습니다. 라반과 부드웨를 통해서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드웨를 통해서 리브가가 받은 축복, 이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말세 교회가 받을 축복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받은 축복은 리브가의 사명과 축복인과 동시에 교회의 사명과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 60절이죠. 24장 6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에게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라반과 부두엘,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말세 교회의 분명한 사명을 알 수가 있다. 자, 말세 교회의 사명 첫 번째,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 리브가의 사명이자 말세 교회의 사명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려면 천만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모성애가 있어야겠죠. 천만인을 품으려면 천만인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것은 말세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천만인, 바로 뭐예요? 어떠한 성향에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말세 리브가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상반된 또 한 가지 사명이죠. 천만인, 어떠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함에도 함과 동시에 원수의 성문을 얻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수의 성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리브가의 두 번째 사명이자 말세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원수, 우리의 원수는 사단마귀죠.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사단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말세 교회는 어떠한 영혼이든지 다 품고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리브가를 통해 예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축복을 얻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이삭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사단의 미련이 이삭 안에 충만했어요. 지난번 소개했죠. 사단의 미련, 박아론 목사님의 표현이다. 사단이 심어준 죄악에 대한 미련이 이삭 안에 있었어요. 바로 에서에 대한 미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사단의 미련이 가득한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삭이 의심했어요, 야곱을. 무려 다섯 번이나 이삭이 야곱을 의심하는 다섯 번의 단계를 다 통과하고 얻은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야곱이 에서가 나가자마자 어머니가 요리해 준 별미를 바로 갖고 들어가죠. 첫 번째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들어갑니다.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의 첫 번째 멘트가 뭐였어요? 20절에 왜 이리 빨리 잡았느냐 그랬어요. 왜 이리 빨리 잡았느냐, 벌써 의심하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바로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벌써 이상한 짐작을 해요. 근데 야곱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21절로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가까이 오라, 내가 에서인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의심하고 있죠. 그죠? 에서인지.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고. 만져봐야 되겠다. 두 번째 시험이죠. 하지만 이미 짐승의 털로 위장한 야곱은 이것도 통과합니다. 그 다음 22절에 이삭이 뭐라고 또 하고 있어요? 야, 만져보니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표현하면 이건 아주 진짜 피를 말리는 과정이에요. 이건 대놓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야곱임을 드러내려고 이삭이 노력하고 있죠. 그죠? 목소리가 야곱이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24절에 또 뭐라 그래요? 너 에서 맞냐? 또 물어봐요. 너 에서 맞냐? 또 물어봐요. 읽어보세요. 또 너 에서 맞냐? 야곱은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철판을 깔지 않으면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진작 이거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26절 가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죠. 야, 알았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하리라.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 이제 다들 톤나요. 왜? 에서의 향과 야곱의 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바로 뭐예요? 에서의 향이 가득한 옷을 입고 갔죠. 그래서 순간 속은 거예요. 에서 옷의 향취에 흠뻑 젖어서 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섯 번의 테스트에서 시험에서 한 번만 발각돼도 야곱은 그 즉시 져줍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모를 때예요. 그 즉시 저주받고 상황은 완전 나쁘게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무사히 통과했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야곱처럼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야곱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지금 현재까지 에서에게 머물러 있는 장자의 축복, 명분은 빼앗겠다 할지라도 이전에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에서가 차지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에서는 악인이기 때문에. 에서가 갖고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담 타락 이후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에서가 갖고 있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아담 타락 이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장자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이것을 폭로해요. 아담 타락 이후로 아담이 장자로 있다가 타락하고 그 장자의 권한을 내가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빼앗은 이 땅의 권세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신령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아담에게서 빼앗아서 사단이 갖고 있다는 지금 증표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 왜? 이 악인들은 사단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는 주의 재림 때까지 아직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배합하지 마시고 이게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장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자녀들이 잘 살고 있구나.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상황을 엎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이 상황이. 자,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장자의 명분,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빼앗은 장자의 명분 또 장자의 축복 이것을 빼앗아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재 장자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빼앗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메시지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단계적으로 빼앗아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단마귀에게서 영적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오는 길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장자의 명분은 내 힘으로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신령한 리브가의 도움으로 빼앗아올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장자의 명분 축복을 빼앗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장자의 명분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보이는 살과 피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살, 인성, 예수님의 피, 신성,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하고 신성도 인정하는 모습, 예수님의 살을 취하고 피를 취하는 이 길만이 사단마귀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올 수 있는 비결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 야곱을 통해 계시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자권 회복, 아니 야곱의 장자권 회복 과정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요.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찾아오죠. 먼저 단계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찾아오는데, 권리를 찾아오는데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떡과 팥죽. 떡과 팥죽을 주고 에서에게서 바로 장자의 명분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팥죽은 불잖아요. 붉은색 예수님의 신성, 피를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사단마귀에게서 우리가 장자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는 계시. 자, 창세기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사단마귀가 허점, 경홀히 여기고 안심하고 있을 때 바로 떡과 팥죽으로 빼앗아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을 또 뺏어와야죠. 장자의 축복을 이번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져오는 과정에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시되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되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되찾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별미만 드린 게 아니에요. 별미와 포도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미와 포도주로 장자의 축복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시하는 또 다른 내용이죠. 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27장 25절 자,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가져갔어요? 별미와 포도주. 별미는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계시하고 있죠. 장자의 축복도 바로 이 살과 피, 떡과 별미와 포도주로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계시되고 있느냐면 이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내용 가운데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시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계시되어 있냐면 특별히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곡식은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계시해 주고 있죠. 장자의 축복의 내용에도 살과 피가 계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이죠.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그죠? 무엇과 무엇? 풍성한 곡식, 예수님의 살을 비유하고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 이것으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장자의 축복의 내용에도 살과 피가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진리를 에서가 몰랐다. 이게 결론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축복은 하나뿐이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뿐임을 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바로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에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뒤늦게 통곡하죠. 여기 보면 에서의 무지함과 신앙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6절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에서의 착각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줬지만 나에게도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대했죠. 기대했어요. 장자의 축복이 여러 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또 다른 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이삭은 단칼에 이 내용을 거절합니다.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야곱에게 뭘 줬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했다. 곡식과 포도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장자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내가 장자의 축복의 핵심인 곡식과 포도주를 이미 야곱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에게 남은 복이 없다. 이거. 장자의 복. 바로 신령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는 복. 이것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에서가 또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죠.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회 한 번뿐임을 에서는 잃어버리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도 한 번뿐인데 그 마지막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에서는 붙잡지 못했다.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도 하나뿐이고 이것을 회개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에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모두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끝이에요. 자, 하나님은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언제부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나이 40세죠. 그 40세부터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때가 바로 뭐예요? 76세까지 무려 36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36년. 장자의 명분 빼앗겼으면 울분을 가지고 36년 내에 못 찾아옵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이삭에게 딱 얘기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36년 동안 경홀의 여김이 계속됐습니다. 그건 뭐 그까지 거 언젠간 돌아오겠지.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36년 동안 장자의 명분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까지 마지막에 빼앗기고 회개할 기회까지 모두 빼앗기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자의 명분, 권리, 축복을 찾아오는 기회가 천년만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범사에 때가 있어요. 야, 뭐 예배가 오늘 한 번뿐이냐?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새벽 예배가 뭐 이번 주만 있냐? 다음 달에 드리면 되지. 성경 공부가 구속사의 말씀이 이번 한 번뿐이냐? 나중에 뭐 오디오만 나온다고 하더라.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다음에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계속 미루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년만년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서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내후년, 내년, 다음 주, 다음 달 계속 미루게 되면 십중팔구 그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잘 붙잡는 자가 마지막 결정적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왕창 빼앗아올 그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 같죠. 명분. 에서가 잃어버리고 경홀히 여겼던 명분. 명분을 잃어버리고 경홀히 여긴 것이 계속되어서 결국 무엇까지 빼앗겼어요?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겼잖아요. 그죠? 명분이 뭐냐? 명분은 이름명자에 나눌 분자예요. 이름명자에 나눌 분자. 한자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권리가 아니에요. 장자라면 장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명분. 그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장자로서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도리와 의무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자리, 한인축제, 오시축제, LA축제 나가서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기회, 2015년 올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10월달의 기회, 이 자리 지키는 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장자의 명분이에요.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빼앗게 되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자의 축복까지 날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그 명분을 받았잖아요. 우리 마지막 계시록 3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또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잘 보세요. 예전에 나왔던 사람이 사라진 사람이 있고 또 안 보이던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지금 빼앗기고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작년에 받았다고 지난달에 받았다고 이번에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의 자리 또 이번 주 새벽 예배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이 없어요. 이번 주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마지막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내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